차분한 그 표정 지루한 발끝 Please look at me now 핸드폰은 내려놔 고개 돌릴 생각도 마 Let me know your type 나의 골랐으면 어때 조금 느낌 미와 아직 모자라 Yes Girl you have your chance